feature program, Pride of the Nation. Pride of the Nation. 16th is the birthday of the great leader of the Korean people, Kim Jong-il. Greeting the day, the Korean people feel a great pride in having Kim Jong-il as their leader. 고향집 춘향아리 서복히 내린다. 가란 적장 속에서도 빗발치는 단우 속에서도 잠시도 잊으신 적 없으신 어머님의 근념은 오늘은 이 강산의 현실로 꼽혔다고 그 기쁨 속삭이며 흰 눈이 내린다. 고향집 뜰하게도 흰 눈이 내린다.